쉬던 바람을 헤치고 나와 운명처럼 네 손을 꼭 잡아 마치 당연하듯 그렇게 우리 만나 I got everything 완벽해졌으니까 yeah 망설임 없는 너의 눈빛을 바라봐 It's more like 내 길을 밝혀줘 밤하늘의 별빛도 우리 향해 미소 짓고 있어줄 테니까 너의 악기를 밝혀줄 테니까 끝없는 스테이 스카이 너와 내 가슴 오는 시간 물들어봐 Wake up, look in the sky 끝없이 서로 향해 빛날수록 운명을 그려놓아 Our steady sky 너와 내가 만들어봐 우리 둘의 Stella Sky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 잊고 나란 fresh air 그럼 we gonna 이게 분위기 좋아 꿈이라면 깔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나우스 같은 맘을 갖고 있는 hey. 그대는 하나요 너만이 갖고 있는 girl 사람이 어찌 그리 밝게 빛나줘 너란 좋은 제가 참 꿈처럼 느껴지는 하늘을 봐 I wanna be with you 이 순간 영원토록 나도 잠을 손에 절대 놓지 않아 그대로 있어줘 걱정하지 마 내 맘에 너로 그대로 지워줘 끝없는 스테이 스카이 너와 내 가슴 오늘 이 시간 물들여봐 Like a plant in the sky 끝없이 서로를 향해 빛날 새로운 운명을 그려놓아 나의 별이 될게 그거 하나만으로 난 충분하니까 나를 믿어준 그대 내 모든 걸 걸고 지켜줄게 너만은 절대로 미치지 마줘 Staring sky.